솔솔솔 바람 하늘 하늘 하늘 바람 나뭇잎 흔들고 치마 펄럭이고 냇물에 놀다가 하늘로 올라가네 솔솔솔솔 바람 하늘 하늘 하늘 바람 종소리 나는 저녁 노을을 지고 와 앞마당에 펼쳐놓고 처마를 스치네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까 밤이 너무 길어 바람에 흩어